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9월 첫날 어떠셨습니까? 달력만 한 장 뜯었다 뿐이지 별을 다룰 바 없었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뭔가 다른 느낌으로 오늘 하루 보낸 분도 계시겠죠. FM 영화음악에서는 새 달, 이 9월을 맞아서 오늘부터 열 하루 동안 평소와는 좀 다른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곡 듣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곡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장광환 씨께 띄워드립니다. 예라라는 수제자가 선생님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피아노로 쳐줬다고요. 영화 하얀 연인들의 테마입니다. 프란시스 레이 감독의 하얀 연인들의 테마였습니다. 9월이 오면, 9월이 되면 저는 예전에 봤던 로커드슨과 산드라디가 출연한 9월이 오면이라는 그 청춘 코미디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고요. 9월 하면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그래서 FM 영화음악도 9월이 왔으니까 새로운 내용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9월 11일 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월 12일 새벽 방송이 되겠죠? 이때까지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10장 소개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거나 아니면 소개가 안 된 영화, 또는 영화는 알고 있지만 국내에 음반이 발매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10편만 가려 뽑았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MBC 레코드실에 소장하고 있는 LP 약 3,000장, 그리고 CD 약 2,000장,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5,000장의 영화음악 음반 중에서 말 그대로 10장의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뽑은 겁니다. 오늘은 그 10편의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음악도 한 곡씩 뽑아서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편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나갑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 소설 황토마루,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can a man look up before he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Oh,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60년대의 대표적인 반전 노래였죠. 조안 바에즈의 음성으로 들으신 Blowing in the Wind. 영화 Forrest Gump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 Forrest Gump는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했고요. 탐 행스와 셀러필드가 주연했습니다. 음악은 알란 실버스트리가 맡았고요. 이 영화 Forrest Gump는 현재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덩달아서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까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라이온 킹에 이어서 2위였어요. 자,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Blowing in the Wind 외에도 수없이 많은 팝의 명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 그러니까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10장 중에서 첫 번째 영화로 소개해드립니다. Forrest Gump에 이어서 FM 영화 음악이 뽑은 두 번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영화 Round Midnight입니다. 자, 프랑스의 베르트랑 따베르니에가 감독한 1986년도 영화죠. 한 색소폰 연주자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즈 음악가인 허비 앤콕이 음악을 담당했는데요.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재즈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11곡이나 되는 재즈 넘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Round Midnight 중에서 Round Midnight, 바비 맥프레인의 보컬로 띄워드립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그 세 번째로 뽑은 영화 Peter's Friends 중에서 퀸의 You're My Best Friend 들으셨습니다. 자, 이 퀸의 명곡은 영화 Peter's Friend 그러니까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피터의 친구들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우데이 씨의 친구분들도 잘 들으셨어요. 아이틀러 우데이 씨가 동아리 친구인 상현이 그리고 미경 누나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피터스 프렌즈는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됐죠. 영국의 케네스 브래너가 93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역시 부인인 엠마 톰슨이 남편과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창생들이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는 패기 있고 신선했던 그 학창 시절의 모습들이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모두들 마음도 몸도 쇠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해를 맞습니다. 케네스 브래너의 탁월한 연출 감각이 돋보이는 이 피터스 프렌즈에도 수많은 판명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FM 영화음악이 뽑은 네 번째 사운드트랙 앨범 소개해 드릴게요.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는 알런 파커 감독의 영화 커미트먼트입니다. 소울 음악으로 가득 찬 그런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무스탕 샐리 들어보시죠. 무스탕 샐리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Mustang Sally, now baby.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쭉쭉하지요. 블루스의 사촌인 소울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이틀의 민철호 씨. 본래 이 곡은 60년대 소울 가수인 윌슨 피켓이 부르는 게 오리지널인 곡이죠. 무스탕 샐리,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 커미트먼트의 사운드트랙은 1집과 2집 이렇게 두 장이 발매가 돼서 참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곡들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선정해본 사운드트랙 앨범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라의 봄을 연출했던 감독이죠. 필립 카프만 감독의 헨리와 쉰, 그리고 퀸텐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레저버 덕스입니다. 역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각각 한 곡씩 들어보죠. 레저버 덕스 중에서는요, 스틸러스 위디 부르는 Stuck in the Middle with You고요. 그 전에 헨리와 쉰 중에서 루시 행보의 노래 Parlez-moi d'amour,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들어봅니다. 9월 1일은 제가 몹시도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생일입니다. 한번 손을 들었다 하면 상대방을 쾌유패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내리시지 않는 하지만 부드럽고 자상하신 어머니 그리고 유난히 말이 많고 웃음이 많고 정이 많은 친구 아영이의 생일이거든요. 어머니의 43번째 생일, 아영이의 1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부산 금정구 구서이동에서 이수지 양이 생일 축하엽서 보내주셨네요. 아, 노래도 두 곡 연달아 들었는데 생일 축하 사연도 연달아 두 분의 말씀 띄워드리죠. 뭐 하이텔러 수진이, 은진이, 현진이가 용학이 오빠와 경화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는 들으신 두 곡의 제목을 말씀드려야죠. 먼저 들으신 곡은요, 헨리와 준 중에서 루싱 브웨가 부른 Parle-moi d'amour,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였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아주 비트 있는 스틸러스 미래 노래는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영화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먼저 들으신 그 루싱 브웨의 음성은 참 상당히 지글거렸죠. 이 루싱 브웨가 1930년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샹송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헨리와 준에는 사실 이 헨리와 준이 배경이 30년대이기 때문에 이런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색창연한 샹송 외에도 클래식까지 망라된 아주 훌륭한 사운드트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내드렸던 저수지의 개들의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운드트랙이죠. 근데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방금 그 두 영화는 모두 국내에 금지된 영화들이네요. 자, 이어서 FM 영화 음악이 일곱 번째로 선정한 사운드트랙 앨범 영화 아리아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은 나네요. 1988년도 영화인데 켄 러셀, 장릭 고다르, 로버트 알트만 그리고 데릭 저만 같은 쟁쟁한 10명의 감독이 함께 만든 영화입니다. 제목 아리아라는 것이 말해주듯이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소재로 해서 10명의 감독들이 만든 단편 영화인데요. 그 단편들을 또 모아서 이 옴니버스 영화로 만든 겁니다. 클래식 팬들과 컬트 무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영화죠. 푸치니, 바그너, 베르디의 오페라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오페라 투란돗 가운데 아리아 네순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띄워드립니다. 전북 1위 주현동의 안경희 학생. 엽서는 처음이라 괜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어떡하죠? 아, 그래도 이 곡도 괜찮았죠? 낯선 돌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옴니버스 영화 아리아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여덟 번째로 뽑은 사운드트랙 앨범은 존 휴즈가 감독하고 케빈 베이컨, 엘리자베스 맥거번이 주연한 She's Having a Baby입니다. 자, 시네마 천국 시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비디오 제목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나왔었어요. 자,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전체적으로 80년대 영국 뉴웨이브 풍곡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귀에 확 띄는 히트곡은 없지만 앨범 수록곡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상큼하고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골라본 영화는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빅7입니다. 글렌 클로우스, 윌리엄 하트, 케빈 클라인 등이 출연했고요. 무명 시절의 케빈 커스너가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 역으로 잠깐 나와서 그래서 또 화제였던 영화였죠.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특히 70년대 팝 명곡들이 대거 수록돼 있어서 뭐 영화도 히트했지만 사운드트랙이 더 히트했습니다. She's Having a Baby, Big Chill 이 두 영화에서 한 곡씩 들어보죠. 먼저 She's Having a Baby 중에서는 케이트 부시가 부른 This Woman's Work, 그리고 Big Chill에서는 Three Dog Nights이 부르는 Joy to the World입니다. 타이틀의 성용래 씨 어땠습니까? 두 곡 연달아 띄워드렸는데요.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케이트 부시의 This Woman's Work, 그리고 Big Chill 중에서 Three Dog Night의 Joy to the World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괜찮은 영화음악 사운드트랙은 영화 자브리스키 포인트입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영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영화는 좀 지루한 데 비해서 사운드트랙만큼은 영화음악사의 걸작으로 뽑히는 그 명반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와 그레이트풀 데드, 롤링스톤스 같은 그룹들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패트 페이지 아줌마가 부르는 테네스 왈츠도 수록되어 있어요. 그 영화 중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때 나오던 곡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패트 페이지가 부릅니다. 테네스 왈츠. 자브리스키 포인트 중에서 패트 페이지의 테네스 월츠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10편의 영화 사운드트랙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씩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그 10편의 영화 일단 말씀드릴게요.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라운드 미드나잇, 피터스 프렌드, 커미트먼트, 헨리와 준, 저수지의 개들, 아리아, She's Having a Baby, 백추, 또 자브리스키 포인트 이 10편인데요. 앞으로 열흘 동안은 여러분의 귀가 아주 즐거울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은요. 포레스트 컴포부터 시작하죠.

dans son cœur. Elle est nègre, bien nègre dans son cœur.